우리나라에서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주변에 과학자 살림집이 훌륭히 일떠서 존경했습니다. 19일에 진행된 함흥과학자 살림집 1단계 존경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, 지식인들,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. 존경식에서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함흥시의 과학자 살림집을 건설할 때 대한 은정을 베풀어 주시고 총 배치안과 살림집 형성안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. 과학자, 교육자들이 조선노동당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과학기술 강국화, 인재 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기수 돌격대가 되며 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관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할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. 이어 함경남도 함흥시의 과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살림집들에 들어섰습니다.